온종일 그대 생각에 오늘도 난 기다리죠. 전화기를 열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번호일 뿐. 내게 다가온 그대주 함께 나눴던 얘기. 난 그날 밤을 기억해. 호로 혹시 나를 잊었나요? Wait wait wait 내 머릿속에 Oh you 내 전화기에 Oh no 술에 취해 잘못된 번호를 난 눌렀나봐요. Anytime I think of you 지내 기억이 들린 건지 낯선 목소리도 날 돌아보게 해. Baby girl I'm missing you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지 내게 남은 건 없는 번호일 뿐. 이제는 통화가 있으면 내가 아닐까. 메시지가 오는 소리에 나는 두근두근 자꾸 머릿속에 빙도는 그대 생각에 혼란스러워서 you're driving me crazy.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지 않네요. 혹시 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지금 거실 전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Wait 내 머릿속에 Oh you 내 전화기에 Oh no 또 술에 취해 난 바보같이 너를 기다려. 생각났어 난 봤어 나를 향해 웃던 너의 모습에 푹 빠졌어. 오직 날 위한 웃음 같아 지가쳤지. 몇 초 만에 너란 존재 안에 내가 미쳤지. Oh damn 우린 정말 괜찮던 것 같아. 왠지 계속해서 서로 얘기한 것 같아. 귀 속에 속삭임에 달콤한 whispering은 근데 잠깐 들어간 you number can't remember. 나도 모르게 멍청멍하게 서 있다 문득 들었던 생각 묻지 못한 것 같아. 너의 연락처를 건네주지 못한 것 같아 전화번호를. Every time I think of you 혹시 내 기억이 들린 건지 낯선 목소리도